집으로 향하는 길 쏟아지는 생각들이 내 심장을 짓눌러 온다. 가던 길을 멈추고 참았던 울음을 쏟아낸다. 놀라운 눈물을 하염없이 토해낸다. 후회가 밀려온다. 지난 날 나는 왜 그토록 어리석었던가. 힘들단 이유로 혼자 울게 했네. 버거운 삶에 술로 버틴 시간 돈이 사랑의 전부라 여긴 날들. 그런 날 당신은 말없이 참아내고 있었겠다. 참 많이 외로웠겠다. 참 많이 아팠겠다. 미안해요.